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출판부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선발 절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도서 입출고 및 사무 보조를 담당하게 되며 학부 재학생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일 한양대학교 동문 선배 초청 온라인 직무 박람회 안내입니다. 지원할 시 동문 선배와 온라인 직무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1월 12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클래스당 선착순 100명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 주관 2022 글로벌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글로벌 교환학생에 선발될 시 미국 대학에서 정규 수업을 들으며 생활하게 되며 프로그램 참가 관련 학비와 항공비를 제공받게 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 토플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4%, 이재명 후보는 31.2%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통계사항은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 민주노총이 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방역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시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단계적 방역 완화로 접종 완료자는 500명까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일정 간격을 두고 499명씩 쪼개 시위에 나서더라도 편법으로 규정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개월간 계속되어 온 입국 금지를 끝내고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례 마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국경을 재개방한다고 B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국가의 비미국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 가족들이 분리되거나 관광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 검사 및 감염자 접촉 추적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문객들이 쇄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